뜨면 자연스레 네 얼굴이 떠올라 잠들기 전 보낸 문자를 몇 번 읽어 다시 리플레이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자꾸 너에게 가 알듯 말듯한 우리 달듯 말듯해 우리 왠지 뭘 알고 싶은데 자꾸 눈이 마주치 너와 나 Every day Every day yeah, yeah.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넌 내게 어떤 마음인지 괜히 떠보게 돼 너와 나 Every day Every day yeah, yeah. 난 그게 정말 궁금해 없는 듯이 인사를 건네가 괜히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돼 네 앞에만 서면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색해 oh.